괴뢰 군부 호전관들이 북침 공격 작전을 위한 최신형 대잠 초계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괴뢰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8월 30일 예대에 밝혔습니다. 괴뢰 패당은 지금 북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잠수함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최신형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 넉 대를 사들여오면 북의 잠수함들을 식별 공격하기 위한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